지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나는 행복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추억에 잠기며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날 부르며 웃는 너 Baby never say goodbye 널 위한 멜로디 내게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대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 함께라면 충분하니까 제발 사랑으로 채운 할 사람을 위한 이 노래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 허락해줘 제발 받아줘요 내 맘 그 누구보다 더 잘할게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 안 돼 난 오직 그대뿐 그대 나의 마지막 사랑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해 떠나던 날 내 신발끝과 싱크대를 다녀 cause I'm lonely. 네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거짓기 깨물기 에이. 몰래 따라 걷기 with bright sunglasses. Hey, miss your scars, lady. 손대 모든 순수건은 좀 대줄래. Hey, 뭐야 긴 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건네.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 좀 다가온 시선 받으면 어때. 내가 질려고 진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 나야. 너 진짜 귀여워,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찔러붙어.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Or you had a girlfriend. Hey, miss your scars, lady. 손대 묻은 순수건은 좀 대줄래. Hey, 뭐야 긴 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You know what I'm saying.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건네.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 좀 따가운 시선 받으면 어때. 내게 질려고 진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 나야. 얄미운 너, yeah. 난 싫어. 네가 볼 꽃 입는 거 빨갛게 익은 내 맘 놀리는 것도 싫어.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야, I'm out.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하루 내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 기억해줄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 있어 깊어지는 마음 이리 잘 안 불려도 발뻗고 기뻐자는 밤 방을 채우던 온기를 몰아는 외로운 공기 옹기종기 모여 부르던 노래 향기 Yeah I'm officially missing them I'm officially missing you When I thought I could just get over you 아주 붙어 있는 너의 이름표 But I see the something I just can't do 연습장에 빼곡히 그리는 표 Baby, tell me, why'd you have to go? Cause this pain, I feel it won't go away. And today, no. Thank you. 지워져요.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정말 몰랐었죠. 너무 사랑해서 그댄 떠나갔지만 나의 가슴은 멈춰있네요. 아직 살아나는데 많이 보고 싶은데 그댄 내게 돌아올 순 없나요? 사랑해 그댄 내게 올 순 없나요? 그대가 보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내 가슴이 달아서 아픔도 느낄 수 없어. 제발 돌아와줘요 사랑해요. 다시 올 것 같은데 매일 기다리는데 차마 내 맘 감출 수가 없네요. 사랑해 그댄 내게 울 순 없나요? 그대가 보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내 가슴이 달아서 아픔도 느낄 수 없어. 제발 돌아와줘요 사랑해요. 그대 미친 듯이 불러보지만 눈물만이 대답하네요. 미안해 그대 마음이 아프게 사랑도 멈출 수 없죠. 그대 없이 나는 안 되나 봐요. 제발 돌아와줘요 사랑해요. 나의 본 그대 이름이 자꾸 맴돌아 그 모습 떠오르네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대를 그리고 또 그려봐도 눈물이 나.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나의 마음이 다 그대에게 전해지기를.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네가 데려가줘 나 데려가줘 내게 길들여주길 바래요. 그동안 그대 너무 많이 담아 있었나 봐요. 지워질 때도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 기들었나요? 혹시 그 사람 예전 나와 많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그렇게 된다면 떨리겠어. I know you. 떠나서라도 널 붙잡고 싶지만 알고 있어 너를 보내줘야 그 순간이 왔나 봐. 뒤돌아서 눈물 흘리겠지만 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아. 사랑해서 네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 속에 비틀거리겠지만 조금도 너를 원망하지 않아. 사랑했어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 남은 인생 나의 다시 사귀고 웃다 울다 죽도록 오래도록 했다. 너와 나 너무도 멀리 돌아왔어. 오늘은 새삼스레 미안해. 지치도록 미치도록 봤던 너에게 나 이제 말할게. 기다렸던 얘기를 이제 면사 벌을 쓰세요. 남은 인생 나에게 쓰세요. 난 무릎 꿇고 너는 울고. 부족하지만 내가 준비한 태어나서 한 가장 잘한 일이야. 생각해봤어 내 젊은 날의 낙서. 미안해 너의 두 눈 안에 떨리는 내 모습. 지금 잡은 손 놓지 않을게. 온몸으로 너를 생각하면 세상을 맞았던 것 같아. 기억 속을 걸어가다 보면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손이 저려왔던 이유가 모두 다 너였었나 봐. 기억을 걷다 보면 내 사랑이 전부 너였어. 소리 쳐서 부르면 돌아봐줄 것만 같아서 이렇게 불러본다. 제발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난 아직도 그 기억에 살아. 흐르는 알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널 얼마나 보고파 했는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내게 눈물 나던 사람도 모두 다 너였었나 봐. 기억을 걷다 보면 내 사랑이 전부 너였어. 소리쳐서 부르면 돌아봐줄 것만 같아서 죽어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럼 너를 잃고 난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소리쳐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남자도 사랑을 지켜봐 주고

goodbye kiss 우린 끝 END baby like this 길을 좀 비켜줄래 excuse me miss 우리 이제 헤어지자 no more business no more whips and no more ISIS 난 다시 갈래 back to my peeps back to the streets cause 여자 with two faces just can't do it girl yes 그냥 가 you are the sweetest 랩을 할 수 있지만 난 아무 여자랑은 절대 사랑 안 해 여기서 넌 아무 난 내 꽃을 피우는 한 구루나무 But you ain't my flower 마지막 자부심 Just swallow Don't follow Don't call me tomorrow 우리 I'm over 눈이 다쳐서 미안해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을 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맘이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세월이나 다 잊은 줄 알았는데 햇볕이 드는 정거장에 서서 잠시 또 널 생각해 집에 가는 버스에 올라 지나가는 추억들을 볼 때마다 비워진 옆자리가 슬퍼 바쁜 생활은 순간일 뿐 나의 하루의 끝에 네가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또 가슴을 아프게 해 사랑한다 그게 소리쳐 불러봐도 너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텅 빈 공간 메아리만 가득해 스쳐간다 우리 사랑했었던 거리도 처음 입맞춤했던 그 골목도 내 미소도 너는 모두 다 잊었나 눈물이 나 그 노랫말이 참하다 사랑한다 크게 소리쳐 불러봐도 너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텅 빈 공간 메아리만 가득해 스쳐간다 우리 사랑했었던 거리도 처음 입맞춤했던 그 골목도 내 미소도 너는 모두 다 잊었나 잊기 위해서 난 웃는 것뿐 다 잊어서 웃는 게 아닌데 보고 싶다 크게 소리쳐 불러봐도 밤꿈에서 널 본다면 정말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날 정말 사랑했는지 다른 안식을 비춰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늘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나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도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기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화려한 불빛으로 두 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져 쉽게 흘려진 눈가에 가득히 보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 안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뼈면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잠을 걷지도 못한 채 Oh, no. 다녀간 거겠죠. 우리가 다시 사랑한다면 많은 사랑 주지 마요. 그대가 주고 간 그 사랑이 죽을 만큼 그리워요. 우리 사랑한다면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땐 이렇게 떠나지 마요. 가지 마요. 말 전해주기 사랑합니다. 지울 수 없는 그 얼굴을 지울 지만 웃는 게 더 아프겠지. 전부였었던 한 남자를 위해 한 남자를 위해서 믿을게 그럴게 나를 살게 한 사람인데 사랑한 걸로도 고마웠다고 그래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슬퍼하면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많이 생각나는 날은 반쪽 같은 날은 울고 싶은 날은 아프던 날은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속에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요 나의 눈을 피하지 말아요 my girl 나의 손을 놓치지 말아요 my love 나의 목소리를 따라와줘요 my babe I'm in love I'm falling in love 있어요. Always and forever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대 예쁜 입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 작은 두 손이 나의 목 뒤를 감쌀 때 Can't take my eyes off you baby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꿈을 싣고 내려와 우리 감싸는 그 눈부신 빛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yeah. 그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믿음을 주었죠 사랑해요 my best friend 그저 옆에만 있어줘요 Always and forever 그대 사랑할 수 있어요 Always and forever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대 예쁜 입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 작은 두 손이 나의 목 뒤를 감쌀 때 Can't take my eyes off you Can't take my eyes off you 너무 아름다워서 나의 모든 지난 과거는 그댈 만나기 위해 걸어왔던 여정이죠 난 꿈속에서도 네가 보고 싶어 날 보고 있으면 가슴 벅차올라 I love you, we'll love you forever 나의 사랑, 나의 그대 Always and forever 그댈 사랑할 수 있어요 Always and forever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대 예쁜 입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 작은 두 손이 나의 목 뒤를 감쌀 때 Can't take my eyes off you babe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왔나요 긴 여행처럼 떠난 그날부터 예정된 내게 그대 곁을 떠나서 어딜 걸어도 나도 모르게 난 그대 향했죠 더는 우리 둘 묻지 말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워했는지 그리워했던 그때도 다 알았잖아요 우린 서로가 그대를 향해 작은 추억 하나 놓지 못하지. 아니야 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 내 가슴에 살았던 너를 보내. 사랑했던 기억은 모두 다 지워. 또 남겨둔 모습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랑이 미워. 날 바라본 눈빛도 하나둘씩 너와의 모두를 잊어. 안 되는 날 알지만 제발 너를 잊기를. 가져가 내게 남기는 적들. 하지마 다시 오려 하지마. 이제야 하나둘 널 사랑한 기억에 나 미워할 수 있도록 또 너를 찾지 않도록. 내 사랑은 없다고 다짐을 해. 두 번 다시 아프진 않을 거야. 사랑했던 사랑은 모두를 지워. 널 사랑한 웃음도 떠나가던 그날의 눈물을 미워. 내 이별의 스멜도 이젠 정말 너와의 사랑을 잊어. 안 되는 너무 아름다워.